시간 빨리 갑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시간 빨리 가죠. 시간 빨리 가죠. 지금이 무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2019년도 어제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냥 막 3개월씩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 먹고 사는 것이 문제죠.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뭘 하면서 먹고 살까? 잘 지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걸 생기는 걸 먹죠. 돈을 벌어야 하고 싶은 걸 있을 때 그 하고 싶은 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돈을 벌면서 살까? 도대체 이 돈 버는 것이 쉽나요? 어려워요. 네, 리액션이 아주 빨라서 좋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없어요. 예, 거의 없지만 돈 버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알바는 알바대로 힘들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직원은 직원대로, 임원은 임원대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똑같은 얘기예요.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요즘에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갖고 단톡방들이 있어요. 다들 가입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톡방이라는 것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수다 떠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생들만 모인 단톡방이 있고 사장님들만 모인 단톡방이 있고 막 일면식도 없지만 그런 단톡방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고충들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합니다. 거기 알바 어때? 잘 알아 나와요. 거기서 알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정보들을 모르는 게 없어요. 지인들과 만든 단톡방이 있지만 또 자기 취미나 관심사 때문에 만든 단톡방들도 엄청 많습니다. 요즘 텔레그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텔레그램 뭐냐면 카카오톡 같은 건데 전 세계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텔레그램은 그래갖고 거기는 영어, 한국어, 일어, 중국어, 아랍어 다 들어와요. 그냥 한 채팅방에서 그냥 온갖 언어가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에다가 한국말 집어넣고 변환해갖고 대화하고 거기서 아랍말로 얘기하면 아랍말을 구글에 넣어가지고 한국말로 바꿔서 이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전 세계에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아랍과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알바하는지도 알아요. 거기는 페이가 얼마니? 뭐 이거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뭘 하려면 직접 매장을 가서 자기가 계약서에다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안 가도 다 되죠. 집에서 다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다 해갖고 사인하면 차가 와요. 집 앞으로. 그리고 집도 그냥 사인을 해서 경매도 하고 사인을 해갖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다 합니다. 돈 빌리는데 은행 안 가죠. 집에서 대출도 하고 갚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참 세상이 달라져도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밥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애들도 키우고 먹을 것도 먹고 입을 것도 입고 또 이왕 사는 거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게 조금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게 엄청난 전쟁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것을 확보해야 되니까 밥그릇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누가 싸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아멘. 예를 들면 이제 이분들이 싸우는데 왜 싸웠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집사님이 요 앞에다가 짜장면집을 차렸는데 그 맞은편에 권사님이 중화요리 차린 거예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형제인데? 같은 게 형제인데 싸워요? 같이 연합해서 여기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아무런 대화도 안 했는데? 아니, 아무런 얘기도 안 했죠. 근데 왜 미움이 자꾸 나오죠? 왜 그러죠? 왜? 뭐? 밖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밖으로 싸움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둘 다 뭐가 있어요? 사정이 있죠. 둘 다 사정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저쪽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그때 모세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건데 이 땅에는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화해를 시켰다는 겁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한 일이죠. 모세가 잘한 거잖아요. 그렇게 화해를 시켰는데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한 형제니까 사이좋게 우리 나눠서 잘 살자. 이렇게 말렸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고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죠. 그 형제가 모세를 탁 밀치면서 너 누가 이 일에 관여하라 그랬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나 잘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게 뭐냐면 모세가 너 어저께 애굽 사람 죽였대던데 오늘 이렇게 시시비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가 애굽 왕자면 다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왕자니까 그렇게 죽였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해가 있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백성 내 형제들이 내 형제가 애굽 사람한테 원통한 일을 당해서 막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걸 해결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 형제가 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겠죠? 그래가지고 모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앙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때만 해도 40살인데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다. 모세는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게 핵심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공부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요. 바로 공부해야 돼요. 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고급스러운 표현이고요. 우리 표현을 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모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어요. 공부하면 됐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죠. 맞죠? 예, 네, 먹고 사는 문제 없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셨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대부분의 형제들은 햇빛이 쫙쫙 내리치는 밖에서 현장에서 돌 나르고 공구리 치고 나무 패고 집 짓고 하면서 하루를 시원하게 살아야 되는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딸기와 포도를 먹으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감탄하고 지적으로 막 성장이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래서 많이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뭐 애굽에 있는 공부들도 다 섭렵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모세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누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있었는데 핵심 멤버 두 사람 있었어요. 모세는 엄마가 몇 명? 두 명이죠. 한 분은 어떤 엄마? 친엄마 요게벳. 또 한 분은? 양엄마 공주. 이게 하셉슈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에요. 그 당시 섭정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하여튼 그 두 엄마 사이에서 컸는데 그 바깥 엄마인 하셉슈트 그분은 모세의 먹을 걸 다 책임졌고 사는 일반적인 모든 거 다 책임지고 엄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신앙을 책임졌겠죠.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차피 바로의 공주는 바쁘니까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엄마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모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있는 지식도 엄청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엄청났단 말이에요. 엄마가 너 어디 출신입니까? 엄마가 레위지파 출신이잖아요. 레위지파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제사를 받고 막 복잡한 건 다 레위지파가 있잖아요. 거기 출신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 아니다. 믿음으로 갈대상자 꾸린 엄마잖아요. 보통 엄마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자랐는데 어려움이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 내몰린 적이 없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왕자로서 고급진 커리큘럼으로 스무스하게 자란 사람 모세. 모세는 가정환경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레위지파 출신 엄마 때문에 신앙도 굉장히 탄탄해서 히브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분이셨어요. 그런 모세가 몇 살? 40살. 40살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40살이 딱 됐을 때 그때 두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애굽 사람처럼 컸는데 애굽 사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사람이구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소속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두 번째는 뭘 알았냐? 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저렇게 벽돌 굽고 막 집 짓고 하는 게 우리가 운명처럼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맺은 약속 때문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았죠? 요게벳이 가르쳐줬죠.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안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실 때 네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을 것인데 아들 한 명도 없을 때 약속하셨잖아요. 모래알같이 하늘에 별같이 많을 것인데 그가 타국에 가서 이방인인데요. 400년 후에 거기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근데 그걸 이 모세가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400년 후에 여기서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안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년 됐어요? 400년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거지. 아 이때 나갈 때쯤이야 이쯤이. 이렇게 아니까 이분이 지금 귀하게 깨달아 가는데 이제 곧 하나님 때가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창밖을 딱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잖아요. 뼈 빠지게 피라미드 짓고 있잖아요.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고생고생하며 일하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의 때는 됐고 마음은 무겁고 내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내 형제들은 저기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고 나와야겠다. 이거죠. 모세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그 순수한 신앙에 따라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형제를 구출해 낸 거예요. 그 나쁜 이스라엘, 뭐야, 이집트 백성 손에서. 그래서 살인을 한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원통하게 당하며 눌려 살던 우리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이고, 이제는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때가 찼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는 왕자이고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고 얼마든지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조건이 있었는데 난 애굽 아니야. 난 애굽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기고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럴 때가 그 나이 40세. 모세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모세 신앙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훌륭하죠. 훌륭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훌륭한데 모세가.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모세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순수한 신앙은 좋았는데 실제 이스라엘 형제들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형제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형제들 중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막 사모하고 그걸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없었다. 막상 만나보니까 자기는 왕궁에서 실컷 생각했지. 근데 나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현장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 온 지 400년이 지났잖아요. 아 그럼 잊을만도 하지. 400년 됐다니까요. 잊어버리죠 다. 옛날에 옛날 얘기죠. 하나님 약속은 현실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어떤 스토리지. 그냥 우리 조상님 스토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형제들이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모든 것들이 아예 관심 밖에 생소한 이야기라는 그 현실을 모세가 만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근데 400년 후에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지금 본문보다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 그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약속과 진리로 충만해서 굉장히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구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데 정작 그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은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뜬금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내일 일어나면 또 벽돌고 해야 되는데 무슨 뜬금포같이 무슨 하나님 나라가 무슨 백성이 무슨 가나안 땅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너가 뭔데 지금 이러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현장 노가다 하면서 하루하루 벌어서 애들 키우고 밥그릇 싸움하고 골치 아픈데 무슨 갑자기 하나님 약속이고 가나안 땅이고 그게 다 뭡니까?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서도 모세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토리가. 이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형제들은 어떻게 됐나요? 모세는 광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40년을 지냈죠. 모세가 깜짝 놀라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땅으로. 그래서 형제들은 지지고 볶고 계속 살고 모세는 40년이 흘러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한테.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한테 일어난 일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 너도 왕궁에서 그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뭘 낳아봐? 아들 둘 낳아봐. 어떤지. 그리고 공부만 하지 말고 너도 일해봐. 어떤지 하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죠?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양치기 했어요. 양치기 40년 동안.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너도 나하고 살아봐. 만만치가 않아. 이렇게 된 것이죠. 아들 둘이 특히 힘든 것 아시죠? 애만 난 게 아니에요. 애 키우려면 일해야 되니까 일도 했죠. 왕궁에서 나와갖고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하는 왕자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까요? 죽을 똥 쌌겠죠. 엄청 힘들었겠죠. 일을 해봤어야 하죠. 일을 해봤어요. 남들은 19살 되면 다 손에 장갑 끼고 일하는데 40살이라니까요. 그때 처음 장갑 껴봤어. 일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했는데 가서 엄청 고생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겁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일상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무엇을 알아갔을까요? 사는 게 만만치 않다.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아, 내 형제 이스라엘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40살 때 그때 내가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라 생각을 하고 내 형제들을 영도하려고 했지만 정작 내가 내 형제들에 대해서 나는 게 없었구나 라고 깨달았겠죠. 모세는 지성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탑클래스입니다. 이분은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모토가 되는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이 신약 성경이고 그게 선지서고 결국 모세 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는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게 기초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지도자 누구죠? 모세. 신구약 통틀어서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모세? 다윗? 불만 없으시죠? 네. 어차피 개인 기호입니다 이거는.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모세는 80년 동안 40년은 지식을 쌓고 다음 40년은 형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근본 토대를 마련해서 80세가 되었으로써 지식도 탑, 가슴 넓어져서 이해하는 능력, 그것도 탑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모세를 광야로 쫓아버린 형제들은 계속 밥그릇 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아니 너라고 하지 말고 집사님! 어떻게 내가 여기에다 짜장면집 차렸는데 길 건너편에 짜장면집을 또 차릴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차린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나도 다 사정이 있어. 좀 들어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 좀 그러니까 들어봐. 아, 됐어 됐어. 들을 것도 없어. 시끄러워. 그냥 우리 이제 상종하지 말자. 예, 형님 나오겠죠. 집사님은 무슨. 형님 가실 길 가셔. 나도 내 갈 길 가라니까. 누가 문 닫나봅시다. 이게 밥그릇 싸움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문 닫죠. 예, 왜냐면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문 닫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자본금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빌린 사람이 져요. 그러면 문 닫아요. 그래서 자기 밖을 챙겼습니다. 견고하게 지키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그렇게 어떻게든 애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잘 적응하고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챙겨야 돼. 그것이 또 가족을 위한 일이고 또 그것이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자를 것 자르고 지킬 것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형제들은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게 뭐냐면 좀 더 쉽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낫게 좀 해보면 좀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짜는 거 자르고 버릴 거 버리고 보낼 거 보내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야. 힘들어. 여전히 힘들어. 결국 그냥 할 거 해도 다 힘들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어렵다. 너무 속상하다. 너무 괴롭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잊지 마시고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 옛날에 약속하셨다던데. 400년만 지내면 된다면서요. 저희가 400년쯤 된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아, 주님이 50대쯤 된 것 같은데. 아,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오세요? 오신다면서요. 아직도 안 와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 왜 그렇게 됐다고요? 힘드니까. 내 삶이 힘드니까. 내 밖으로 챙기고 잘하면 될 줄 알았지. 안 돼요. 그래서 힘드니까 결국은 약속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를 베어 쫓은 그 형제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는 게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인생의 결론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겨운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순풍이 된 것이죠. 원하지 않는 순풍이.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 백성들이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그전에는 아직이야 하다가 이제 됐구나 했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살. 그렇게 여기시고 양을 치고 있는 모세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불을 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시간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사는 게 만만치 않은지, 애굽에서의 나그네로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지내는 것이 얼마나 한숨이 나오는지, 피곤하고 아프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지, 아우,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예수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안 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닌가 봐요.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지내셔야 돼요. 아마 밥그릇 싸움도 하셔야 될걸요. 다시는 내가 보내 안 보내 하면서 내가 이제 사네 죽네 하면서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면서 남모를 눈물을 흘리면서 또 며칠 또 몇 날을 지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나면 어떻죠?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슬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고 듣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은 늘 한결같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삶입니다. 때가 되면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생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에 방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부르시기 전까지는 소천하실 때까지 가야잖아요. 우리의 남겨진 내 길을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의지하면서 각자 남겨져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